the big ring. But 사실은 I don't have any big dreams. 난 참 편하게 살아. 꿈 따위 안 꿔도 아무 꿈을 안 하잖아. 다 똑같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어. 까먹게 꿈만 터널이 시작. 내 학은 걱정 마. 멀리라도 갈 거니까. 알았어 엄마 지금 독서실 간다니까. 네가 꿈꾸니 무슨 빛 모여. 지금 네 거울 속에 누가 보여. I gotta say 너의 길을 가라고. 단 하루를 살아도 뭐라도 하라고. 나약한 건 너만 왜 말 못하고 있어. 공부는 하기 싫다면서 학교 때려치기는 겁나지.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니 벌써. 설정들은 제발 좀 너희만 살아가지고 유리 멘탈 보이 스톱. 자신 내가 물어봐 언제 네가 열심히 노력했냐고. 야만 내 꿈은 뭐래.